조선에서 민족유산을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정전의 문화유산보호법의 효력을 없애고 민족유산보호법을 새로 채택 발표하여 민족유산보호에서 나서는 집안 문제들을 법적으로 규제했습니다. 고려시기 왕궁인 대화궁토 유족이 발굴된 것을 비롯해서 많은 유족 유물들이 새로 발굴됐으며 국내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해서 미술작품 보호제를 개발한 것을 비롯해서 민족유산을 원상대로 보존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계역사박물관이 새로 개건된 것을 비롯한 역사박물관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돼서 민족유산 보호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각지 근로자들은 민족유산 보호관리를 군중적으로 진행해서 수많은 민족유산들이 원상대로 보수되거나 새로 도색되고 주변이 보다 풍치수려하게 정리돼서 관광지로 꾸려졌습니다. 민요 아리랑을 비롯한 전통적인 민족음악과 무용, 체육, 음식, 풍습 등 수많은 우수한 우리 민족유산들이 세계 비물질유산 또는 국가 비물질 민족유산으로 새로 등록되었습니다.